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고 소리가 있어서 들어보니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환상이 깼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를 따라 만나게 되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들을 그들이 속되다고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여져 있고 이 예루살렘의 파괴와 이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바틀사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바틀사는 이 비상식적인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선포였고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회복을 예언한 후에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외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벨로부터 밭을 사는 절차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슬프도소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의 기도는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뒤늦게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뭐 생돈을 날렸기 때문에 깨달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는 지금 자신의 동적인 유다를 향해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바틀사는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어제 말씀 15절에 나와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다시 돌아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요 또 위로의 또 소망과 예언이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의 70년 포로 후에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동족 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슬픔이 가득한 채 70년 동안 생활해야 했습니다. 말이 70년인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한 나라와 나라의 멸망과 또 그들의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니 어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는 탄식 가운데 슬프도소이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실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큰 능력과 펴실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그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이 노예와 같았던 이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큰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고 있을 때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오 전능한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이 슬픔과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새로 유스에서 올라온 학생들과 작년에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 또 듣고 침례를 받기 원하는 학생과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매와 함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처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시요, 통치자이세요. 이 사실을 아는 것,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가 그 함께 나누는 학생들과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진리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마주하였을 때 모든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큰 슬픔을 맞이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에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시고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는 성경에서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발부리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이자 심판의 원리인 것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원리가 현실 속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의인이 복을 내리고 고난을 당하고 노리는 대신에 복을 누리는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벌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형통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일반적인 은혜의 차원으로서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심판의 때, 마지막 때까지 미루고 죄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조금 더 형통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 더 뭐 의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의인이 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왜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가라고 원망하거나 질문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 심판을 미루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미루고 마지막 날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또 인내함으로 긍휼함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또 사랑의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이 후반부 26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게 된, 멸망하게 된 그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준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 징계의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자녀들로 우상을 제물로 바치고 또 지금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백성의 모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을 노엽게 한 역사였습니다.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자비는 멀리한 채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 가증한 일을 보시고 그 행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거둘 수가 없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원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마음이 담대하다는 것이 아주 담대하게 계속 악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참으심을 그것들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악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행해진다는 것이요. 노아의 때 120년간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참으시며 우리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러나 노아의 때 120년간의 인내 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차면 그 인내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멸시하시는 이 세상과 그 죄인들 가운데 불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인내를 멸시하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성들을 경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녕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2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슬픔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징계가 끝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나의 이 슬픔과 고통이 끝나는 그 아픔이 끝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 끊임없는 의심과 믿음 없으므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께 구원이 있고 그분께 회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시고 대답이 되시고 응답이 되어셔서 능치 못하는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의 늪에서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